봐도 널 훤히 타는 네 친구처럼 너의 그림자처럼 늘 함께 했나 봐. 네가 힘들 때나 슬플 때 외로워할 때도 또 이별할 고서 아파할 때도 네 눈물 닦아줘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사랑의 말도 못하는 네 곁을 손 내밀면 꼭 닿을 거리에 자신보다 아끼는 널 가지 내가 있어 바라보고 널 그리워하고 네 걱정만 하는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아 한 남자가 있어 사랑의 말도 못하는 네 곁을 손 내밀면 Yeah.